HUBS촬영하면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엄청나게 큰 카메라,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하나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적은 인원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것, 상상이 가시나요? 사실 스마트폰 영화는 2010년 초반부터 있었습니다만 영화의 퀄리티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그저 연습용으로만 취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발달하면서 스마트폰 영화도 큰 발전을 맞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물의 클로즈업이 많은 로맨스 영화의 경우 영화 촬영 시 쓰던 카메라보다 스마트폰으로 찍는 장면이 후보정이 훨씬 편하대요. 최근에 모든 장면을 갤럭시 20 울트라로 찍었다는 하트어택이라는 단편 영화를 봤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저예산 영화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촬영이 급속히 늘고 있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영화 촬영 강의가 생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홍보를 위해 스마트폰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죠. 스마트폰 영화가 더 많은 사람이 영화라는 분야에 부담 없이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막과 2막 사이 그 잠깐의 담소. 11월 14일 인터미션 시작합니다. 해지고 낡은 거리엔 아무도 오지 않아서 흔적만 남아 웃음을 잊어버렸나 흔적만 남아 찬바람 분다 누군가 날 찾을까 애만 태우던 곳 빗물 젖는 날에는 바람만 부던 곳 한 걸음 모두 내 슬픔 한 걸음 모두 내 기쁨이여라 잊혀진 너린 날의 작은 구름 같은 것그 길게 닿던 모두 내 사랑이여라 다로든 모두 내 이별이여라 잊혀진 너린 날의 작은 구름 같은 작은 나 같은 것 조그만 나의 유적지 흔적도 없이 찬 바람 부네 조금만 더 가보면은 그 사람 머물렀던 곳 부풀은 기억 찬 바람 쌩쌩 잊혀진 너린 날의 작은 구름 같은 작은 나 같은 너 어서 오세요. 인터미션의 김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잔나비의 한 걸음입니다. 언제부턴가 영화관보다 편하게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하게 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넷플릭스, 왓챠 등 많은 사람들을 집돌이로 만든 서비스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날이 갈수록 오르는 티켓값에 영화는 더 이상 싸고 자주 볼 수 있는 문화생활이 아니게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무작정 영화관으로 달려가 곧 시작하는 아무 영화 한 편 골라보는 게 하나의 재미였는데 요즘에는 그 영화가 재미있는지 후기를 꼭 찾아보고 예매하게 되더라고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점점 영화관에서 보기는 아깝다, 아니다로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상영작 대신 봐드립니다. 인터미션이 현재 상영작 중 하나를 보고 와서 후기를 남겨드릴게요. 저희 라디오를 듣고 당장 영화관으로 달려갈지 집에 있을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숨이 가파지잖아 샤도 좁아지잖아 눈에 뵈는 게 없어 널 삼킬지 몰라 떠오르네 마구 우리의 담소 알코올에 담겨 추억을 섞어 널 잔뜩 마시고 나 비틀거리고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 내게로부터 멀리 가버려 코빼기도 보이지 않게 이름도 바꾸고 성형도 잔뜩 해서 혹여 잔뜩 취해 널 찾아다닐 때 코앞에 누구도 못 알아보게끔 들이받아 내가 포기하게 아니면 우린 다칠게 뻔 여지 주지 말고 컷 기억은 편집 증이 되려 해 조증의 파동 위아래로 심해지는 위스키 언더 락 내 손에 쥐네 니게 정에 올라오는 미신자가 그래 휘둥그레 눈에 쌈지 불이 붙네 고고 학차처럼 군에 그래 내가 먼저 도망가자 찢겨진 모양 따 슬픔이 자리 찾아 굳어지기 전에 나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도망가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 내게로부터 멀리 멀리도 갔네 흔적도 없게 뒤 한번 안 보고 일몰이 되었네 나만 뜨겁게 왔다 갔다 반복해 이별은 romance 사랑은 runaway 특별한 기억을 주면 너는 감동해 다시 안 올 내 마음에 왔다 감이라 정네 그러면 나는 경찰처럼 널 잡으러 갈래 더 구속하기 전에 저 멀리 도망가 yeah! 눈앞에서 사라져 제발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마이너의 도망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코로나로 주춤했던 영화시장에서 오랜만에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울한 현실을 잠시 잊고 경쾌한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께 소개할 일곱 번째 작품은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입니다. 1995년, 여기 삼진그룹 입사 8년차 동기인 말단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토익 600점이 넘으면 대리로 승진할 기회를 준다는 말에 그들은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으로 모이는데요. 실무능력 퍼펙트, 현실은 커피타기 달인인 생산관리3부 오지랖 이자영, 추리소설 마니아로 뼈 때리는 멘트의 달인 마케팅부 돌직구 정유나, 수학올림피아드 우승 출신, 실체는 가짜 영수증 메꾸기 달인 회계부 수학왕 신보람은 대리가 되면 진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죠. 그러던 어느 날 자영은 잔심보름을 하러 간 공장에서 검은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를 그냥 넘길 수 없었던 자영은 유나, 보람과 함께 회사가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결정적 증거를 찾으려 하는데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 새 친구는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군분투를 시작합니다. 회사와 맞짱 뜨는 용감한 새 친구. 그들은 과연 회사의 비리를 밝힐 수 있을까요? 토익 점수 600점을 넘고 대리로 승진할 수 있을까요? 결말은 영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영화의 예고편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인 Get Up Off of That Thing 듣고 왔습니다. 기존 인터미션에서는 개봉한 지 꽤 지난 영화를 많이 알려드렸어서 결말까지 모두 말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만큼은 현재 상영 중인 영화이기에 결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일명 삼토반이라고 불리는 이 영화는 제목이 정말 특이해서 한 번쯤은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1995년 서울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느껴보지 못했던 젊은이들에게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당시 학력과 성별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던 회사의 분위기도 잘 드러나요. 또 90년대 한국의 거리, 포스터, 의상과 화장 등을 정말 잘 구현해냈습니다. 이게 진짜 그 시절 을지로 감성이다 라는 게 영화를 보는 내내 느껴져요. 레트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향을 저격하는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영화 속에서 다루는 삼진그룹 페놀 사건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인데요. 구미공업단지 내에 위치한 두산전자는 패널 수지 생산 라인으로 이어지는 파이프건의 파손으로 인해 두 차례 총 30여 톤의 패널을 하천으로 유출했습니다. 다량의 패널이 옥계천을 거쳐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유입되었고 대구, 경북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악취가 나는 오염된 수돗물을 마시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패널 관련 증상을 호소했고 특히 임산부들에게는 유산 등의 안타까운 증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두산그룹의 많은 관계자와 공무원이 구속, 징계 조치되는 등 환경사고에서는 유례없는 문책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은 산업폐수 문제와 생활하수 오염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던 사건이었다고 해요. 환경 문제가 인간의 생존권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밴드 88의 환상특급 듣고 올게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유쾌한 분위기고 세 명의 주인공이 각기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와서 지루함 없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이 영화는 현재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었어요. 다른 직장 상사들과는 달리 보람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회계부 봉현철 부장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퇴사 직전 보람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데요. 사람들이 요만큼이다 정해놓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뭐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하면서 살아 라고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봉현철을 찾아간 보람에게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일단 아무거나 시작해봐. 그러면 뭐 하나 걸리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이 두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듣자마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대사뿐만 아니라 여러 명대사도 많아서 영화가 끝나고 모두가 한마디 정도는 마음에 담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그리고 있나요? 여러분들께 세상의 전부라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박문치의 내 손을 잡고 싶어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주연뿐만 아니라 많은 인물들이 눈에 띄는 영화입니다. 우선 고아성, 이솜, 박혜수라는 3명의 배우가 주연을 맡아 열연을 펼치는데요. 영화를 통해 굉장히 친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그들은 영화 속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보고 있으면 미소가 지어질 정도예요. 다들 저처럼 너무 귀엽고 매력 있습니다. 특색 있는 조연들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어리버리한 생산관리 3부 최동수 대리, 보람에 든든했던 부장님, 이 사람이 연기를? 하면서 괜히 반가워지는 영어 선생님 타일러 등 많은 조연들이 영화 속에 별처럼 콕콕 박혀 있습니다. 주인공들과 같은 상고 출신 여직원들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죠. 이러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삼토반의 또 다른 재미를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후기를 찾아보면 정말 재밌다는 평과 기대와는 달리 너무 오글거린다는 평으로 나뉘더라고요. 흥겨운 음악과 유쾌한 분위기의 진행이 재미있는 요소로 다가오지만 중간중간 왜 일부 사람들이 오글거려 했는지 알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오긴 합니다. 영화 속 표현을 빌리자면 삼토반은 사회에 타이니타이니한 존재들이 뭉쳐 회사의 잘못을 꼬집는 멋진 히로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결말의 요소들이 조금 유치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삼토반만의 감성이구나를 처음부터 파악하셨던 관객분들이라면 별 무리 없이 장면들을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다소 명확한 메시지가 담긴 영화라 그것만으로도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여성의 처지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화지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는 좋지 않은 생각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우울한 현실에서 도피하여 잠시 경쾌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3진그룹 영어 토익반을 추천하고 싶어요. 후반부가 약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글거리는 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못 본다 하시는 분들께는 글쎄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삼토반의 새 주인공이 노래방에서 열창했던 노래죠.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 듣고 올게요. 오늘은 영화 3층그룹 영어 토익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독특한 레트로 분위기, 정의로움, 우정이라는 소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후기를 알려드렸으니 당장 영화관으로 달려갈지 집에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인터미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석영, 기술의 강서연, 저는 김희윤이었습니다. HUBS